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이 1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국가건설과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기를 중심으로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중조진서는 두 나라의 공동의 귀중한 제부라고 하면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진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 줄 용의가 있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. 축전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명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